중국의 맹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또 서양 프랑스의 루소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떠나올 때는 선했는데 사람이 사람 손에 옮겨지자 악해졌다고요.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이런 말들이 하나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일본 지하철의 독가스 살포 사건, 또 아버지를 살해한 중년의 아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선한가, 원래 선하긴 했던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 무딘 쇠붙이도 잘 단련하면 쓸모있는 용구가 되듯이 인간이 본래 사악하더라도 잘 수양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One more kiss, dear. One. From the trees tumble to the ground and die. So in the springtime, like sweet memories, they will return as will I. Like the sun, dear, upon high, will return. I will treasure until I die, like the sun, dear, upon high, will return, dear, to sky. And we'll banish the pain and the sorrow until tomorrow. Goodbye. 어느 분이 그러시던가요? 요즘에 바람이 미칠 듯이 불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렇습니다. 전 바람이 불면요, 꼭 마음이 미칠 것만 같아요. 요즘에 바람이 엄청나죠. 그 바람 속을 거닐면서 이 리듬이 생각이 났어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One More Kiss, One More Kiss Dear, Don Percival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하이텔로 철호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요즘에 곡들, 유명곡들만 방송에 나온다고 곡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영화 노트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화 음악 노트만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둔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좋은 것들만 하나하나 요즘에 듣고 있는데 마음에 드셨다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제가 이 One More Kiss Dear를 TV 녹음해서 늘 듣곤 하는데요. 그 뒤에 붙여서 녹음해 놓은 곡이 있습니다. 자, 이 곡까지 한꺼번에 듣는다면 오늘은 아주 뜨겁게 시작하는 셈이 될 겁니다. 역시 키스입니다. Pretty Woman 중에서 삽입된 줄리아 로버츠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 프린스의 노래죠. Kiss.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팬. 누구야 전원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팬. 살아있는 신화 스티비 원더. 그가 지금 당신에게 사랑의 잔을 바칩니다. 스티비 원더의 For Your Love, Polygram. 가끔 책을 빌려가는 미술반 남자 후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책 표지에다 미니쉘 3개와 예쁜 리본을 붙여서 가져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샤갈라 집을 빌려줬어요. 이번엔 내가 미니쉘을 붙여서 말이죠. 미니쉘, 마음이 느껴져요. 가슴에 술을 넣는다. 비너스 슈퍼레이시브라. 살아있는 입체 레이스가 가슴을 아름답게. 비너스 슈퍼레이시브라.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생 용도 인기예요. 도서출판 비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을 멈출 순 없다. 다른 이유는 없어. 네가 좋으니까 나는 간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아반떼. 최강의 꿈. 호출력 16밸브 아반떼. 현대 자동차. 새롭게 각광받는 전문 직종 TV 광고 연극 영화에서 천의 얼굴을 만드는 분장사. KBS와 MBC에서 오랜 분장 경력으로 분장 교육의 새로운 장을 펼친 김성욱 선생님이 직접 지도 운영합니다. 김성욱 분장학원. 4576-1337. 전문인이 되고 싶은 분을 환영합니다. 4576-1337. 라고페라 터미 중에서 엘튼 존의 노래 핀볼 위저드, 핀볼의 제왕 들으셨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영화 터미에 대해서 몇 번 저희 시간에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실제 영화 속에 나오는 중요 곡들은 들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곡들이 다 긴 것이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운드트랙 앨범 문제입니다. 영화에서는 에릭 클랩턴이나 티나 터너가 불러서 히트했던 곡들을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모두 다른 가수들이 녹음해서 수록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실제 이 영화에 나오는 곡들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Three Thumbs Up Movie 바로 이 영화 라구페라 텀입니다. 자, 우선 이 영화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락으로만 꾸며진 뮤지컬입니다. 특히 락그룹인 더 후가 음악을 맡았기 때문에 흔히들 락오페라라고 부르죠. 그런데 원래 이 영화 터미는 1969년에 그룹 더 후가 발표했던 두 장짜리 레코드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우드스톡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힘입어서 그룹 더 후는 텀이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를 만들 계획을 세우죠. 우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연극으로 먼저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때가 1972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연극의 출연진으로는 더 후의 리드싱어인 로저 달트리, 또 핑크팬더로 유명한 배우죠. 피터 셀레스, 그리고 비틀즈의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인기도 폭발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영화와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죠. 영화가 완성된 것은 1975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켄 러셀 감독의 연출과 초호화 캐스트. 그래서 이 영화는 그해 1975년 콜롬비아 영화사에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준 영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음악상과 여우주연상의 후보로 올랐죠. 자, 터미, 영화의 주연인 터미 역에는 연극대랑 마찬가지로 로저 달트리가 맡았고요. 터미의 어머니 역에는 앤 마가렛, 또 새아버지 버니스 역에는 올리버 리드, 기타 조연도 화려합니다. 잭 니콜슨의 모습도 보이고요. 엘튼 존, 에릭 클랩턴, 티나 터너, 이런 쟁쟁한 그 음악과 영화의 스타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또 당연히 그룹 더 후의 연주 장면도 영화에 간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터미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락을 좋아하는, 락뮤직을 좋아하는 전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는 락뮤직의 성경책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소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영화 속의 실제 삽입곡들만이라도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려드릴 곡. 이 곡은 특히 영화 터미를 통해서 티나 터너의 대표곡이 된 곡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소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좀 길어요. 티나 터너가 부르는 Acid Queen. you won't be a boy no more. Young, but not a child. 티나 터너가 부르는 Acid Queen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이 터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터미의 아버지는 영국군 대위입니다. 그런데 터미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가 전사했다는 통보가 날아들죠. 얼마 후 어머니는 머니라는 남자와 재혼하는데요.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친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순간 새아버지 버니는 그 대위를, 아버지를 때려서 살해해버리는데요. 이때 어린 터미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절대로 못 본 것이라면서 터미를 윽박지르고요. 그 순간부터 터미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자가 돼버립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청년이 된 터미. 우연히 어느 날 자신이 핀볼 게임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핀볼 대회에 나가죠. 그래서 현 챔피언인 엘튼 존을 물리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핀볼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기적처럼 그의 모든 장애가 사라져버립니다. 치유된 거죠. 이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터미는 일시에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는데요. 그의 부모들은 이런 터미의 명성을 이용해서 각종 돈벌이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관중들의 매를 맞고 숨지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터미가 자유를 울부짖는 가운데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신체의 장애가 풀리라는 그 순간 타미가 부르던 곡 들어보죠. 타미 역을 맡은 로저 달트리가 부릅니다. I'm free. 영화 읽는 새로운 즐거움. 오늘 시간은 여러분께 그런 즐거움도 드리는 날이죠. 영화평론가 유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영화를 제 말 때문에 즐겁게 보시게 되면 정말 전 기쁜데, 사실 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네. 잘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영화 강의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할 때 저 자신도 느낀 건데, 영화를 어떻게 좀 전문적으로 알게 되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그 맥락까지도 읽게 되면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좋게 봤고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들이 이게 아니올시다라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보고 그러면 영화의 그 재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면서 또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도 그럴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그 몰라야지 더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인간이 그래요. 그 알고 싶은 호기심, 좀 더 깊이 모든 거를 네. 더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 소위 걸 저는 선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를 얻게 되면은 어떤 정말 미천한 지식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봤을 때 누렸던 즐거움은 또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 영화보기라는 게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즐거움이 거기서 또 솟아나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거치고 보면은 정말 남들이 좋다는 영화는 다 안 좋아 보이지만 어떤 영화를 좋다고 판단할 때는 굉장히 그거로부터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어떤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그 깊은 맛을 느끼는 기초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 좀 배우셨어요? 깊은 맛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 최근에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 아카데미상이요. 어쨌건 한국에서 뭐 브래드 피트도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전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제목도 그 인디안의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고 네. 주인공이 백인이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인디안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인디안의 손에 키워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인디안적인 그 용사 워리어라고 그러는데 인디안 네. 투사의 힘 그런 네. 거에 매혹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한번 이 인디안들이 그동안 미국 영화 특히 이제 서부 영화에서 아무래도 인디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그리는 시각이 변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미국 서부 영화 속에서 그려진 인디안 모습의 변천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사실 제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준비했어요. 네. 우리가 이 일단 인디안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서부극이라고는 웨스턴 장르인데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그 개척사를 보면 동부에서부터 먼저 도시들을 큰 도시들을 세우고 이제 서부를 점점 개척해 들어가잖아요. 서부에서 이제 네. 북부 쪽으로 올라갔는데 서북부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동부에서 쫓겨난 인디안들이 서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자꾸 밀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몬타나라고 뭐 몬타나나 뭐 로키 산맥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 가을의 전설의 배경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쪽에 이제 자치구가 좀 많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서부를 배경으로 한 웨스턴이라는 영화 장르에서 인디안은 반드시 그 서부의 리얼리티를 위해서도 등장하는 하나의 요소죠. 네. 근데 과거부터 그래 왔는데 우리가 소위 고전적인 웨스턴이라고 그러는 거 언제 한 40년대, 50년대까지 만들어진 거를 보면은 인디안이 굉장히 장식적인 존재에 불과했죠. 그게 이제 60년대 이후, 특히 이제 90년대에 들어가면 아주 본격적인 그야말로 백인이 다 인디안의 정신적인 그 영감을 받고 그런 거에 감화되는 정도로 굉장한 그러니까 장식물이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서 변하는 과정이 한 지난 4, 5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변모들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영화들 중심으로 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존 웨스턴 많이 그 기억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고전적인 웨스턴 중에서 이제 주류를 말씀드리면은 이 서부 개척이라는 절대 명제가 일단 존재해요. 거친 그 벌판에서 말을 타고 총을 쏘면서 보안관이 있지만 법보다는 총이 앞서고 여기서 어떤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그 선입니다. 이거를 한 사람은 이제 승리자가 되고 그래서 어떤 성과학이 분명하고 여기서 정의감이 있고 페어플레이 소위 이제 총을 잘 쏘는데 그게 더럽게 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1대1로 한다든가 네. 딱 그 저기 먼저 총을 보이는 데서 뺀다든가 그러니까 등을 돌린 사람한테는 총을 쏘지 않는다든가 어떤 이런 그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면서 백인 남성, 그건 뭐 백인 우월주의라고 그랬지만 저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백인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인데 지금 와서 그렇죠. 보면 네. 그럼 반드시 적대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백인 중에서도 뭐 이게 굉장히 뭐 여자를 겁탈하고 뭐 이 저기 그 페어플레이 정신에 네. 어긋나는 사람들도 일단 악으로 존재하지만 항상 그 배경으로서는 이 인디안 세력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디안에 대한 묘사 같은 거를 보면은 아주 좀 이 문명에 반대해서 백인이 문명이라는 백인 카우보이가 문명이면 여기는 이제 미개한 어제 야만적인 네. 이런 것이고 그쪽이 선이라면 이 인디안 쪽은 악하고 뭔가 이블 파워 그래서 마귀의 힘 뭐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의 올바르고 부정의하고 뭐 이런 관념조차도 없는 소위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집단인 거예요. 아마 그게 미국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그 땅이 인디언의 땅이었으니까 자신들이 국가를 세우는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인디언을 악의 세력으로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드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보면 그거죠. 그리고 이런 것 웨스턴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단순 논리를 못 가는데 네. 한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그 백인 남성 우월주의 시각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비판 없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세계 문명을 일궈왔다는 거에 동의와 찬성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진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영화 보면은 뭐 항상 인디안이 백인 미녀들을 유괴해 갑니다. 네. 뭐 그 추적자라는 존 포드 감독 영화도 그렇고요. 또 한낮의 결투라고 대낮의 결투 뭐 백주의 결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제목은 이제 듀얼 인 더 선이죠. 그 영화도 보면 제니퍼 존스가 이 인디안 피를 조금 받아서 백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인디안 피가 섞였기 때문에 얘는 그 백인 문명권에서 계속 어떤 악마적인 존재 특히 그 남자를 뭐라 그럴까요 유혹하고서 네. 악의 구렁텅이에 넣는 정말 그 고답적인 남성 우월주의인 어떤 이부의 후예 그것도 이제 인디안 피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그 인디안적인 것들을 마구 그 악용해 온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이제 한마디로 뭐 우리 당국은 신화가 있듯이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웨스턴이 미국의 건국 신화다 이런 이제 영화적으로 그렇게 네. 말을 하죠. 이러다가 60년대로 들어오면서 조금 수정주의적인 그쵸. 웨스턴이다. 이게 네. 뭔가 레비지오니스트 그런데 과거의 어떤 정통적인 거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보완해서 새로운 시각을 일종의 넣는 건데요. 60년대 이런 거가 가능한 거는 전체적으로 그 히피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어떤 기성 가치 뭐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 뭐 소외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예. 뭐 묻혀져 있던 사회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반전 데모가 네. 있고 또 크게는 미국 60년대를 돌아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제일 큰 사회운동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흑인 인권운동이랑 여성 그렇죠. 인권운동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 기폭제가 돼갖고 소수민족 특히 그 미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 인디안에 대한 새로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쫓고 그야말로 굉장한 마사크라 근데 대학살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했다는 거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는 뭐 존 웨인으로 대표되는 백인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선악의 개념이 분명한 웨스턴이 있다가 60년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수정주의 웨스턴, 수정주의 서부극이 등장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영화 속에서 밝혀지겠죠? 예, 그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대표적인 걸로 존 포드의 샤이언족의 최후, 샤이언족은 이제 굉장히 잘 싸웠던 인디안족이 몇 개가 있어요. 항상 네. 서부 영화에 단걸로 나왔는데 샤이언족이라든가 뭐 아파치족이라든가 뭐 모이칸족도 이제 잘 싸웠다 네. 그러죠. 라스트 네. 모이칸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개 이제 족이 있는데 그 유트족도 있어요. 뭐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역사적으로 그 서부 개척사에서 샤이언족을 엄청나게 대학살했다 그래요. 그 네. 미국 군대가 들어가갖고 예. 백인 군대가 이거는 이제 영화로 여러 번 만들어졌는데 64년에 존 포드가 샤이언족의 최후를 다루는 거죠. 물론 지금과 같은 어떤 인디안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시각은 없을지라도 그 당시까지 나왔던 웨스턴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이 인디안을 학살한 서부 개척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새로운 시각을 도입했습니다. 문제를 한번 건드렸군요. 예. 예. 그리고 그 후 좀 있다가 70년대에 랄프 넬슨이 솔저 블루라고 만드는데요. 네. 여기서도 샤이언적 참사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서 펜 감독 같은 경우는 60년대 히피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작은 영웅 리틀 빅맨 같은 데서도 그 인디안과 백인 사회를 동시에 그 경험한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이 눈을 통해서 인디안이 어떤 순환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부의 어떤 백인 총잡이로서 만들어진 서부 웨스턴의 영웅들을 파괴하는 작업이에요. 네. 흥미로운 것은 이러면서 70년대 웨스턴이 한물 갑니다. 어느 정도. 예. 조금씩 계속 만들어지지만 예전에 어떤 60년대 이전에 그런 영화는 없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70년대 들으면서 새로운 시각의 이제 웨스턴이다 이래서 그동안의 어떤 웨스턴에서 정통적으로 다루어졌던 그 미국 역사 같은 것들이 미화됐던 부분이 많이 그 폭로되고 이러다가 이제 좀 뛰어넘겠습니다. 어차피 자세하게 말씀 못 드는데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라스트 모이칸, 예. 늑대와 춤을 뭐 용서받지 못한 예, 그리고 가을의 전설 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 7, 80년대는 웨스턴 장르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래 이제 70년대 그때 만들어진 건 뭐 내일을 향해 살아 이런 거 뭐 네. 서부극의 종말을 예고한 작품 이랬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서부의 그 총으로서 평정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 경찰력이라든가 어떤 네. 현대적인 시스템에 이 합법적인 그 장치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인데. 근데 그 후로 매번 나올 때마다 서부극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네. 영화들이 70년대 몇 편이 쫙 있고 80년대에는 뭐 서부극의 부활이냐 아니냐 뭐 이러다가 늑대와 주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서부극의 네. 뭐 새로운 등장 이렇게 해서 사실 최근에 아주 커다란 그 규모의 서부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와 추물이 한 기점이 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영화에서는. 여러분 이제 늑대와 추물 보면 제일 큰 모험이 이런 거예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 아까 말했던 그 고전적인 웨스턴에서 60년대 새로운 수정주의 웨스턴만 하더라도 인디안이 나오는데 이게 참 모순이 인디안 말 있잖아요. 우리 잘 못 알아듣는 거. 네. 이렇게 주문 같은 거 하면서 또 백인이랑 협상을 벌이는 인디안이 있어요. 그리고 네. 부분적으로 백인을 도와주는 인디안들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해요.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단어로서 아주 단문, 유치한 문법에 안 맞는 단문. 나 거기 가. 너 저기 와. 저기 불 있어. 뭐 이런 식의 그 네. 아주 어린이보다 더 유치한 바보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 걸로 이제 그리죠. 그거다가 이제 늑대와 추물의 제일 이제 그 제작 시부터 이게 큰 공격을 받은 게 인디안 말 자체가 영화의 대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예. 자막이 뜨게 되는데 이게 대제작자들이 이거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자막 읽는 걸 싫어한다는 예,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성공 못할 거다. 예. 영화도 긴데다 인디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거기다 인디안 말을 자막을 누가 읽냐. 근데 이게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넣고 싶은 건 아까 60년대 우리가 뭐 여성운동, 인권운동 하면서 소수민족 운동했지만 그 사이가 뭐가 들어가냐면 또 이 자연의 복귀에서 이 자연을 그동안 정복해오는 게 어떤 그 서구 백인 문명의 하나의 굉장히 원동력이었는데 결국 그랬던 자연에 우리가 복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자연보호운동이 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그렇죠. 이르니까 예. 미국에서 보니까 정말 인디안이야말로 땅과 자신 어떤 이 자연물과 자기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굉장한 자연주의자들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인디안을 자기의 조상처럼 함으로써 였더니 우리에게 이런 자연주의자의 전통이 있다. 이런 거로서 인디안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월하게 보려는 시각까지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와 추물에도 그렇고 가을의 전설에도 그렇지만 그 자연에 대해서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 되고 그 거대한 자연 속에 하나가 돼서 합일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히 그 생명이 그야말로 뭐 윤회하듯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서구 문명이 갖지 못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찬탄을 보내는 시각이 확연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글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늑대와 추물도 문제는 있는데 그렇죠. 일단 늑대와 추물 이후 이 서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이제 서부극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가을의 전설 같은 영화들에서도 인디안을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웃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즘에 서부를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들은 인디안을 얼마나 잘 재해석하냐, 훌륭하게, 혹은 좀 상업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잘 이용해 먹느냐에 따라서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 좌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미국 영화 제작업자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의 그 원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영화적으로 다시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실 가을의 전설을 보면 저는 네. 그 점을 바로 말하고 싶었는데 이 브래드 피트가 네. 거기 이제 성격 형성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야성미 넘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만 비극의 중심에 있어요.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로 죽음을 그것도 자기 눈앞에서 당하는 어떤 이런 굉장한 비참한 일의 주인공인데 결국 그 야생적인 그 자기의 본능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로 또 자기가 살아남고 이런 건데 그거가 왜 가능하냐면 어려서부터 인디안이 길렀고 계속 그 자기를 길러준 윈스텝이라는 인디안을 정신적인 뭐 사부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인디안 말도 하고 또 인디안 같은 그 생활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데 항상 뭐 정착하는 것보다 방랑해서 자연 속을 떠도는 삶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모순을 본 게 이 영화에서 윈스텝이라는 중요한 인디안이 영화를 이제 전개시키는 나레이터를 하죠. 영화를 이제 회상하죠. 그 과정이 얽히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회상 속에 자기가 일종의 하인이죠. 뭐 그 집안의 대령가족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만 모순되게도 영화를 보면 진짜 인디안은 백인 브래드 피트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디안 윈스텝은 지켜보는 자이고 뭐 이러고 진짜 인디안의 역을 하는 인디안 정신을 가진 것은 브래드 피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래요. 우리 라스트 모이칸도 봤지만 라스트 네. 모이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백인이었잖아요. 호카이.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디안이 아직은 인디안이 인디안 역을 못 맡으면서 그건 이제 흥행성이 없는 거. 인디안 배우 주인공으로 남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네. 그러니까 백인 그 뜨는 스타에다가 다니엘 데이 루이스라든가 뭐 브래드 피트가 뭐 케빈 코스턴 애가 인디안의 어떤 걸 동화됨으로써 결국 진짜 인디안은 없고 진짜 인디안도 백인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영어하는 인디안인데 또 재밌는 건 가을의 전설에서 나온 윈스텝은 너무 이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이해하지만 영어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영어를 안 해요. 다 알아들으면서 굉장히 뭐 심오한 사부님 같지만 뭐가 있냐면 인디안을 평화적으로 그린 건 좋아요. 자연주의자로. 우리가 보는 인디안은 뭐 소리 지르고 뭐 활 쏘고 뭐 사람 목다고 막 이런 건데 그런 게 하나 없고 평화주의자인데 하다못해 여기서 자기가 섬기는 그 브래드 피트나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위치에서도 뭐 하냐면 뭐 인디안 의식한다고 이상한 주무면서 막 춤추고 이러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장식물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 진짜 인디안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버렸군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전설의 엄청난 그 정말 모순은 우리가 그냥 브래드 피트가 인디안 역을 맡아서 야생적으로 멋있게 했다. 이런 뭐 환상을 갖고 되는데 그렇게 네. 보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낸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그 정말 인디안을 이용한 인디안 문화를 아직도 미국 이런 할리우드 영화에서 상품적으로 가치로 이용한 어떤 극단적인 예가 아니냐 네. 좀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예,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나온 가을의 전설이 이렇게 인디안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인디안을 다시 보는 시각으로 한번 보신다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인디안의 모습이 언제쯤 제대로 그려질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지금 개인적으로 이 90년대나 2000년대 영화를 그 미국 영화 같은 경우 이제 좀 전망하면서 굉장히 지금 쟁점이 되는 주제가 소수 인종 문제랑 여성 문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 네. 걸 예고하는 작품들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그거는 이제 흑인 문제, 여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디안 문제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백인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으로 나왔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메뉴를 찾고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다 보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될 거야 앞으로. 과연 이걸 어디까지나 다룰까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고 가능하면 바라기는 어차피 상업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백인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만드는 영화에서 인디안을 제대로 다뤄주기를 바라겠어요. 영화가 인류학 교과서가 네. 아닌데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뤄준다면 기여가 되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이진아 씨의 말씀은 여기서 이제 그만들어야겠네요. 오늘 영화 속의 인디안의 모습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존 덤바 중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평촌의 진세씨 잘 들으셨어요? 자, 항상 건강한 방송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곡 없나요? 하면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이상규 씨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이 곡 어떨까요? Phil Collins가 부르는 In the Air Tonight. 톰 크루즈와 레베카 드모네이가 주연한 영화죠. 위험한 청춘, Risky Business에 삽입된 곡입니다. In the Air Tonight 들으면서 오늘 밤 이 시간은 문을 닫을게요. 프로듀서 주승규,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h, no.